남조선 경향신문이 최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주변 나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